사랑을 알려준 내 계정 말고만 하얀 눈이 오면 추운 겨울이 오면 넌 날 따뜻하게 녹여 더위가 오면 더운 여름이 오면 시원한 너의 미소로 날 반겨 그 웃음 뒤 슬픔이 있던 그 슬픔 뒤였던 아픔이 많이 있던 끝까지 항상 너의 옆자리를 지켜 그러니까 너도 내 옆자리에 있어줘 허전한 눈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날 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따갑고 또 너무 사나워 그게 난 두려워 날카로운 모든 말들이 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굳게 문을 닫아 너도 마찬가지 하면 내 자신을 가두지 근데 또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그래 알아 내가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제발 한 발 먼저 다가와줘 이 불안감 속에서 이젠 끝이 내고 싶어 날 위해 어서 손을 내밀어줘 아 이 뜻이 너무 어지러워서 나 하나만 봐 Time.